새가 돼요. 갈래 갈래 날아갈래 님 찾아 날아갈래. 내 마음은 풍선처럼 나래를 펴고 파란 하늘 두둥시 사랑을 찾아 꽃잎 따서 입에 물고 가슴엔 그리움 담아 갈래 갈래 날아갈래 님 찾아 날아갈래. 찾아 날아갈래 님 찾아 날아갈래 님 찾아 날아갈래.